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장군 71돌, 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돌째 쯤하여 메이코 인민사회당에서는 경축집회와 사진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메이코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위원회에서는 강연회가, 나이지리아 아키트 릉나 고려센터에서는 영화 감상회가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용도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백승만을 떨치고 있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들인 일심단결로 승리돌 치운 내 조국, 당창건 기념탑이 상영됐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장군 71돌째 쯤하여 이집트에서는 토론회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강연회가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